마음은 남아 있어요. 홀로 남아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쩌면은 그것이 잘된 일이야. 어느 날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며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. 나 혼자면 어때요? 나나지거린 걸 슬퍼지면 어때요? 울어버리면 되지. 떠난 님이 그리워 방황하고 있어요.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.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며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. 나 혼자면